50 languages. 23. 23. 23. تعلم اللغات الأجنبية. 외국어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أين تعلمت الإسبانية؟ 어디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어디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هل تتكلم البرتغالية أيضا؟ 포르투갈어도 할 줄 알아요? 포르투갈어도 할 줄 알아요? نعم، وأتكلم الإيطالية قليلا. 네, 그리고 이태리어도 약간 해요. 네, 그리고 이태리어도 약간 해요. أرى أنك تتحدث بشكل جيد للغاية.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해요. اللغات متشابهة إلى حد ما. 그 언어들은 꽤 비슷해요. 그 언어들은 꽤 비슷해요. أستطيع أن أفهمها جيدا. 저는 그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لكن التكلم والكتابة فيهما صعوبة. 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어려워요. لا أزال أرتكب الكثير من الأخطاء. 저는 아직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아직 실수를 많이 해요. أرجو أن تصحح لي في كل مرة. 틀릴 때마다 고쳐 주세요. 틀릴 때마다 고쳐 주세요. نطقك سليم للغاية. 당신은 발음이 아주 좋아요. 당신은 발음이 아주 좋아요. لكن لديك لكنة بسيطة. 약간의 억양만 있어요. 약간의 억양만 있어요. يستطيع المرء أن يعرف من أين أنت.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ما هي لغتك الأم؟ 당신의 모국어가 뭐예요? 당신의 모국어가 뭐예요? هل أنت مشترك في دورة لغوية؟ 어학원 코스를 하는 중이에요? 어학원 코스를 하는 중이에요? أي منهاج تستخدم؟ 어떤 교재를 사용해요? 어떤 교재를 사용해요? في الواقع لا أتذكر اسمه. 지금 당장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지금 당장은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요. العنوان لا يخطر ببالي الآن.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لقد نسيته.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